한바람에 소리 없이 나뭇잎은 떨어지고 기러기 때 날아간 길 내 사랑도 저물었네. 지나간 시절 꽃 피던 날 저 멀리로 가버리고 추워버린 길에 홀로 남아 서글픈 눈물 흘리네. 지나간 시절 꽃 피던 날 저 멀리로 가버리고 추워버린 길에 홀로 남아 서글픈 눈물 흘리네.